사랑하지 말아요. 아직은 잘 모르잖아요. 사실 조금은 두려운 거야. 그대 미안해요. 우리 약속하지 말아요. 내일은 또 모르잖아요. 하지만 이 말 많은 진심이야. 그대 좋아해요. 찾을 수 없어 어리석은 미련. 사랑에 탈했어 mistake. 느끼는 감정은 다 비슷해. 하지만 이 순간만큼은 I want you to stay. 우리 사랑하지 말아요. 아직은 잘 모르잖아요. 사실 조금은 두려운 거야. 그대 미안해요. 우리 약속하지 말아요. 말아요. 넌 항상 그래. 지금 이 단지 아직